너무 아프다니까 너를 못 믿으니까 내 온몸이 다 멍이 드니까 사랑 안 한다니까 후회할 거라니까 지독한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렇게 나타났어 내 삶에 난 전부였어 yes 우리 둘 참 행복하게 줘봐라